울지 마 괜찮아질 거야 그 사람도 너를 위해서 그래 네가 망가지길 바라는 사람은 없어 네가 잘 돼야 걔네한테도 좋고 너한테도 좋은 거 아니겠어 그래서 못 되게 구는 거야 내가 얘기해볼게 저기요 좀 착하게 얘기할 수는 없었나요 우리도 나름 열심히 살고 있어요 저기요 좀 예쁘게 얘기해 줄 순 없었나요 높은 곳에 있으면 막 말해도 되나요 높은 곳에 있으면 막 대해도 되나요 높은 곳에 있으면 욕해도 되나요 높은 곳에 있으면 무시해도 괜찮나요?